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SBM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리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택배 박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만은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혹은 또 형제들이나 지인들이 보내주는 것이든 정말 얼마나 궁금해하고 또 많은 기대 속에서 열어보면서 이 종이 박스를 열게 되는지요. 이런저런 물건 하나하나마다 정말 정성이 깃들고 또 사랑에 함께 손에 잡혀서 나옵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도의 상자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을 상고해 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구하노라라는 말은 바로 기도의 한 형식으로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 상자 속에는 감사의 말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또한 소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 생각해 볼 때 첫째로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늘 감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8절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과 또 교회의 믿음의 분량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예. 저도 목사이지만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커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서 인해서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사실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작지만 예. 그러나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그 삶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뭐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보람 중에 가장 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존재로 나타난다면 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의 방법과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된 것 자체도 또 믿음이 생기도록 도운 사도도 또 이제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감사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잘 알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또 모든 생활 속에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속에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항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표현을 이제 굳이 둘로 나눈다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입니다. 섬기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또한 복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믿게 된 것을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삶에 대한 고백으로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섬긴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섬긴다는 표현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의 기도 속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도착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상자는 큰데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냥 그 기포 비닐 등 포장 재료는 가득하고 내용물이 별로 없다면 분명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왕이면 양도 많고 크기도 커야 되겠지만 정말 알찬 내용으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연한 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며 기도로 인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가운데 어떤 형편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